2017년 아시아 육기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2일 귀국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5개, 은메달 7개, 동메달 2개를 쟁취했습니다. 평양역에서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인들과 가족들이 선수들을 맞이했습니다. 선수 감독들에게 체육인들이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 성과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수들을 태운 차가 수도의 고리를 달리자 수많은 근로자들이 손을 흔들며 그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은 선수 감독들은 절세 위인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올렸습니다.